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저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초순서로 손선행 열차 이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김기송 작사, 소일태송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103, 2014년에 창작되었습니다. 노래에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키어 언제나 최전연에 계시는 경려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가장 가까운 존우, 생사를 함께하는 참다운 동지로 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숭고한 사상감정이 감동 깊게 오리어 있습니다. 조국보이 처소로 떠나는 병사들, 바래지는 어머니들, 멀어지는 고향의 모습, 조국의 산과 들을 누비며 이 나라의 아들, 딸들이 타고 가는 열차. 어제도 오늘도 이 땅 위에 변함없이 펼쳐지는 광경이지만 모란봉 악단에서 창작 형상한 존선행 열차 이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깊은 감회 속에 지나온 나날을 돌이켜봅니다. 66년 전 6월의 마지막 일요일과 더불어 초출발을 알린 우리의 존선행 열차는 세기를 이어 지금도 조국 땅을 달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공화국 영웅 리수보, 조군씨를 비롯한 유명 무명의 전사들은 모두 이 존선행 열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작별의 종이 뜨거운 역전에서 옷걸음 날리며 바리주는 어머니의 모습을 고향의 얼굴로 간직하였고, 달리는 차창으로 보이는 소중한 모든 것들을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조국의 한 부분으로 가슴에 안고 갔습니다. 일요일차를 타고 간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는가를 육사는 생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언제나 일요일차를 타고 전선으로 달려간 아들, 딸들의 위훈을 가장 아름답게 추억하며 세세년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4분의 4박자로 된 선율은 시정일관 쾌속으로 달리는 열차와 같이 경쾌하고 박력있게 흐르고 있습니다. 제9차 전국 예술인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의 공연 무대에서 처음으로 울려퍼진 이 노래는 우리 천만 고민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며 경려하는 원수님의 참다운 전우, 애곡의 대부대로 더욱 굳게 단결할 불타는 결의를 다져주고 있습니다. 뜨거운 욕조린 오모니 옷걸음 날리네. 다음 순서로 날아가다오 그리운 내 마음아 이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모란봉악단에서 창작 형상한 날아가다오 그리운 내 마음아 이 노래는 수령과 흉령 존사들 사이에 오고 가는 효륜의 정과 순결하고 율률한 충종의 세계를 진실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먼 곳에 떠나보낸 흉령 존사들을 마음속에 두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정히 그려보실 흉야른 김정은 원수님의 용상이 눈에 우려와 절절한 그리움에 목매이는 소정적 주인공의 심리 종소정 모습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흉야른 원수님의 안녕만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영웅적 투쟁과 위훈의 밑바탕에 과연 무엇이 소중히 자리잡고 있으며 용도자에 대한 백옥 같은 충종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소술하고 있습니다. 8분의 6박자로 구성된 선율은 가사의 사상 정소정 내용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움을 안고 소정적으로 흐르는 선율은 몸은 비록 멀리 있어도 어보이의 따뜻한 품으로만 달려가는 존사들의 마음을 졸졸하게 담고 있습니다. 노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생활과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귀중한 길동무로 되어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새가 되요 날아가다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